길었던 하루 그림처럼 아직도 아픔을 소송일까 말없이 기다려보며 쓰러질 듯 내게 와 안기는데 마음에 얹힌 슬픈 기억은 쏟아낸 눈물로는 지울 수 없어 어디서부터 지워야 할까 허탈한 웃음만이 가슴에 박힌 선명한 기억 나를 비웃듯 스쳐가는 얼굴들 잡힐 듯 멀리 손을 뻗으면 다른 나듯 조각난 나의 꿈들만 갈래 길을 만난 듯 멍하니 한참을 바라보다 무언가 나를 이끌던 목소리에 한참을 돌아보며 지나온 모든 순간은 어린 슬픔만 간직한 채 커버렸구나 혼자서 잠들었을 그 밤도 아픔을 간직한 채 시간은 벌써 키우고 세상 앞으로 이제 나가보라고 어제의 나는 내게 묻겠지 웃을 만큼 행복해진 것 같냐고 아직 나를 키우고